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저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립 국가대표단 단장으로 쿠바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1일 쿠바 텔레비전 방송과 회견했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조선인민은 지금 쿠바 인민과 함께 크나큰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는 조선인민의 친근한 보시며 오랜 혁명 전우라고 하면서 그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는 1986년 3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와 뜨겁게 상봉했으며 반제투쟁의 전초선에서 함께 싸우는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전투적 우위와 친선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함께 마련해주신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변함없이 공고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형제족 쿠바 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용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영도 밑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생존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 번영을 이룩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